만수대 창작사 혁명사적관이 새로 건설되어 개관되었습니다. 혁명사적관 개관식이 10일 만수대 창작사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만수대 창작사 일꾼들과 정업원들, 공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만수대 창작사 혁명사적관 정서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혁명사적관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초각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 문헌들, 명제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으며 천여점의 사적물들이 연대별, 내용별로 진열 전시되어 있습니다.